여름에 끈적이던 내 짙은 구름이 잦은 빛줄기 깔린 어둠에 두려운 시간 군데군데마다 찢겨진 상처 한숨 섞인 사름사름들 묶여져버린 발걸음들이 허우적대는 삶의 물결이 아파 보이는 힘든 이불로 보이지 않는 도착지 막힌 길에 어느 순간 겁나는 그림자 공포에 눈을 떠가는 한없이 끌려다니다 도망칠 수 없는 이곳에 갈래갈래져 나를 둘러싸